바쁘게 움직여 해몸이 자 베이스 드럼 도색하면 chill하지 let's go We go rock rock 움직이면 don't stop stop go for rock 그럼 틱톡 멈추기 타 여기 마이크 패션 다 즐겨라 경막이 더 불어라 그 심에 이 노래 다 머리 풀어 다 눈부터 즐거워라 oh yeah 이거 저거 빈 모두 섞여 지금 빠른 얘기 빠른 변신해서 넌 배치 never seen a stage like this 번쩍도 버리지 눈이 남은 기대를 마주쳐 Just feel the I'm so sick 어디든 흘러나오는 대로 moving show it 낮이고 밤이고 낙으로 살아가지 oh shit 피해 꽃 없이 부딪혀 쾅쾅 쳐대자 go 정적과 부정적